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아하 정오에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에 만나요는 FM 88.3MHz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www.spmtv.kr로 접속하셔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많이 바쁘셨죠? 늘 많이 바쁜데 권사님이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무지개 합창단도 다 이제 그 시니어 클럽들이 다 오픈했죠? 네. 평생교육은 네, 다. 네. 다들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 주에는 네. 뭐 그 어디 여행들 놀러들 많이 다녀오셨어요. 소풍, 네, 네 소풍 다녀왔어요. 예예. 예. 그러게요. 네. 우리 그 보니까 사진에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예. 저 왼쪽 파크 예. 거기서 재밌게 하루 지내왔다고 사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오늘은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실런지요? 오늘은 좀 흔한 풀인데 사실 또 생소한. 그러니까 왜 그래?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네. 흔한데 우리가 잘 접촉을 안 한.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예. 어떤 데 보면 집 주위에도 있고 네. 쇼핑센터에 가서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 앞에도 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실제 생활하고는 특히 우리 한국 분들하고는 네. 너무 거리가 멀었던 그런 풀 한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회향초라고 하는데 네. 흔히 펜넬이라고 하잖아요. 펜넬 많이 네. 들어보셨죠? 저는 네 생소해요. 생소해요. 네. 아 그럼 보시면 아 이거구나라고 하실 거고. 네. 또 마트에도 가보면은 예. 팔아요. 예. 마트에도 파는데 예. 어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이게 이제 좀 궁금했던 네. 그런 풀 하나가 이제 회향초 네. 펜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 뭐 뉴질랜드 야생에 굉장히 많아요. 예. 생각보다. 예. 예.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지중해 지방에 이런 네. 연안에 있는 네. 남유럽이라든가 네. 중동 지방 이런 데가 이제 원산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회향초 하면은 이름이 회향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이게 뭐냐면 원래 그냥 상한 간장이나 네. 양념이나 네. 뭐 상한 생선들 네. 이런 데에다가 이 회향을 넣으면은 그 원래의 그 간장 맛, 원래의 생선 맛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예. 회향이라고 이렇게 예. 부르거든요. 향이 돌아오는군요. 예예 예,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펜넬은 회향초는 사실은 우리가 나물로서는 한국에서도 또 많이 접촉을 하지는 않았는데 예. 향신료와 네. 또 여러 가지 식재료로 네. 또 건강식품으로 네. 또 차로 허브 네, 티로 네, 네. 이렇게 많이 네. 이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후추가 우리의 그 향신료나 맛을 식재료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추보다도 훨씬 더 앞에 사용됐던 것이 예, 더 먼저. 예, 먼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그 파피루스 있잖아요. 예. 파피루스에 보면은 회향이 그때부터 네. 재배되고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중해 중동 지방을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지금은 네.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퍼져 있죠. 예. 그리고 예. 오늘날에는 예. 유러피안들은 향신료로 많이 사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 중국 사람이나 또 요즘은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직접 요리하는데 굉장히 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생선 요리라든가 예. 또 뭐 고기 요리라든가 아. 이런 거에 넣어서 냄새를 좀 제거해주고 네. 또 다른 채소하고도 뭐 가지나 호박 같은 거 예. 이런 거하고도 같이 해서 잘 이렇게 어울려서 네. 이렇게 식재료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맛은 어떨까요? 맛이 궁금하네요. 맛이 예. 저는 좀 너무 향이 강해서 예. 조금 거부감이 들어요. 예. 그 코리안더처럼 아 예. 코리안더처럼 예. 예. 코리안더도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코리안더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펜넬도 그렇게 향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아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집에 예. 손님이 오셔서 네. 펜넬을 이렇게 나물로 무쳐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정도 이렇게 먹고 아우 너무 향이 강하다 이렇게 좀 그런데 네. 어우 손님 오신 손님은 예. 아 이게 제일 맛있는데 그걸 계속 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처럼 어떤 분은 많이 좋아하고 어떤 예. 분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예. 그럴 수도 있는 그러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향이 좋으니까 예. 제가 이제 나물 뜯으러 이제 야외에 사람들과 가면서 예. 이거 좀 향 좀 한번 맡아보세요 하고 예. 펜넬을 이렇게 조금 예. 뜯어서 예. 이렇게 코에 이렇게 예. 냄새 맡으면 아우 향이 참 좋으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그만큼 향이 좀 좋은 그런 나물로 이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회향하면은 네. 우리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금방 아실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뭐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사야 28장 특히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네.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 예. 그렇죠? 네. 그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에 네. 그 회향을 예.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네. 그 회향의 그 은은하고도 아주 향기 좋은 그런 모습처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 네. 또 특히 하나님께서 이 회향을 그 추수할 때 네. 추수할 때에 사실은 그 중동 사람이나 지중해 이런 사람들은 회향을 사실은 씨를 예. 얻기 위해서 재배를 하거든요. 씨. 예. 네. 근데 이제 씨를 얻으려면 나중에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타작을 할 때 이 도리깨지를 예. 작대기로 털어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예. 도리깨로 내리치거나 예. 수레바퀴를 굴려서 털지 말아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예. 그건 뭐냐면 귀하게 다루시네요. 네, 작은 씨 하나를 예. 귀하게 다루라고 하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예. 마음을 예.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시는 예.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 28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 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네. 이 회향초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예. 여기 보면은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하고 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좀 강하게 질타하시는데 예.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회향초가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신약 굉장히 시대. 예 신약 시대 예. 성경의 신약 시대에도 예. 굉장히 친근하게 예. 생활 가운데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성경에 나오는 회향이 바로 이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사실 뭐 이 성경에도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예. 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하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네.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특히 십일조를 드렸다라고 예.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예. 회향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중했느냐 하는 것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네. 오늘날에도 정말 이 회향은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예. 마트에 가보면 예. 주먹만하게 하얗게 뿌리 부분이 네. 뭐 양파, 저기 양파야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예. 주먹만하게 하얗게 된 예. 위에 이제 이파리 쪽은 딱 잘라버리고 예. 뿌리만 이렇게 파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제법 비싸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 채소가게에 가면 오히려 이제 또 이파리만 또 딱 네. 잘라서 네. 조그맣게 한 단씩 묶어서 이렇게 파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회향초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조미료나 네. 향신료로는 굉장히 네.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기나 생선 네. 어떤 것이든지 다 잘 어울립니다. 예. 그래서 고기도 좋고 생선도 좋고 또 다른 채소들하고도 이렇게 어우러서 이렇게 좋고 네. 아니면은 이 펜넬 회향 자체만으로도 예. 좋은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예. 왜 우리가 이제 고기 먹을 때 양파를 한국 분들 네. 한쪽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서 이렇게 예. 구워서 같이 먹잖아요. 네, 네, 네. 회향도 마찬가지로 아~ 좀 예, 뚝뚝 양파처럼 썰어서 예. 양파 모양으로 썰어서 로스트에서 네. 뭐 스테이크를 먹을 때 네. 아니면 생선 구워서 먹을 때 네. 이렇게 같이 먹으면 참 잘 어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티로 마실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리고 나물로도 이파리를 나물로도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잘게 썰어 가지고 뭐 다른 요리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예. 또 여러 다른 채소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 뭐 심지어 피클 만드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향이 너무 강하니까 예.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어떤 분은 한국 분인데 예. 처음에 뉴질랜드 와서 코리안 돈 그 너무 향이 예. 이렇게 좀 막 강해서 예. 막 거부감이 됐는데 지금은 뭐 아주 뭐 코리안더 없이는 무슨 음식을 못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좋아지거든요. 예.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내 생활도 지금 물론 저도 그렇지만 좀 거부감이 되더라도 좀 익숙해지면은 예. 좋아할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예.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능이 좋아요, 우리 몸에. 예. 특히 여성분들에게 참 좋습니다. 예. 예. 나이 드신 분들 소화 잘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펜넬이 소화 기능을 굉장히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런 예. 역할을 많이 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거 드시면 예. 향도 좋지만서도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 이것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이뇨 작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 뭐 요즘 독소를 빼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예. 하시는데 예. 이 펜넬을 통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예. 그런 효과도 좋고요. 예. 요즘 제 아내는 예. 자꾸 이게 붓는다는 얘기를 예. 많이 해요. 여자분들 예. 많이 그러시잖아요. 예. 예. 예. 부어요. 예. 그러면 뭐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거든요. 저는 뭐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정말 제 아내의 뭐 이렇게 부었다고 하는 네. 부분을 예. 꼭 이렇게 눌러보면. 하면은 정말 탱할 정도로 부었고 겁이 예. 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붓기나 부종 같은 거를 예. 완화시켜 주는데도 좋고 네.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데 좋아가지고 예. 모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예. 산모들에게 예. 수유가 잘 되도록 그렇게 네.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조심하라고 그래요. 예. 그 임산부는 좀 안 좋다는 거죠. 예. 임산부에게는 금하라는 얘기를 하고 예. 오히려 산모들에게는 예. 또 좋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력을 예. 그 좀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준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결명자 차처럼요? 차처럼 네. 뭐 시력을 많이 좋게 한다는데 이 펜넬도 네. 운전하시는 분들 예. 또 요즘 컴퓨터 뭐 봄PD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잖아요. 제 아들도 그랬지만 예. 예. 뭐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 조그만 거 들여다보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스크린하고 밀접하게 관련해서 예. 생활하다 보면 예.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예. 눈의 피로가 빨리 온다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 펜넬 차 한 잔 이렇게 드시든가 예. 아니면 나물로 드시든가 예. 이렇게 하면은 시력을 많이 이렇게 좀 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저게 펜넬 차가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을까요? 아, 예, 있죠. 예. 있어요. 있고, 예. 또 펜넬 그 씨앗은 또 마트에서 팔아요. 예. 시드. 이렇게 마트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것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거 갈아가지고 뭐 고기 요리할 때 주르륵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예.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마트에 그리고, 가서 한번 해봐야 예. 되겠네요. 사봐야 되겠는데. 예, 들에 나가면 펜넬이 네. 굉장히 많이 자라요. 예. 요즘 이제 가을이어서 없지만서도 예. 예. 새 시즌 되면 펜넬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새 순 나올 때 좀 뜯어다가 나물도 드셔도 좋고 예. 저희는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네, 네. 바로 옆집 분이 네. 이 아랍 사람이에요. 네. 그분은 집에다가 팬더를 키우더라고요. 네. 또 길 건너편 옆에 네. 집은 네. 아주 막 팬넬 밭을 만들어 놨어요. 어머나. 그래서 야, 저 사람네 집에 가서 한번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예.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팬넬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네. 우리도 좀 새순 올라올 때 한번 네. 이렇게 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회양차도 이렇게 마시면서 네. 아주 오늘 좀 비가 올 걸 오려고 막 네. 그러는데 이런 네. 날 좀 차 한 잔 따끈한 차로 마시면 예. 감기 예방에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뭐 이 회양초가 상당히 여자분들한테 좋으네요. 저도 한번 예.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해서. 친구분들하고 차 만들어서 나눠 드시고 예. 나물도 묻혀서 같이 예. 드시고 그러면 체중 감량에도 좋고 비만 방지에도 좋고 뭐 다 좋다니까 예, 예. 예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회향초에 예.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50대 남자 성도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생활하면서 몇 군데의 교회를 옮겨 신앙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리저리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만 많은 망설임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옮겨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목회자마다 교회마다 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 문제, 어떤 신앙생활의 주제에 대해 전혀 다른 가르침을 줄 때에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다녔던 몇 교회들에서는 방언 기도하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은 주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교회를 한 군데 정하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라고 하면서도 이제 또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네.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말 오클랜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뭐 정말 딱 한 군데 교회를 정해서 계속 출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예, 좀 드물신 것 같아요. 그런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교회를 왜 옮기느냐라는 문제는 저 골프를 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골프 그 뭐 티샷을 했을 때 잘못 맞았다라고 할 때의 그 이유 아우 네. 내가 잘못 맞았어라고 할 때의 그 잘못 맞은 이유를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로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그거만큼은 아니겠지만 예. 아무튼 교회를 옮기게 되는 이유도 네. 사람마다 굉장히 각양각색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내 자신의 기대와 안 맞는다는 거. 예. 그렇죠? 예. 내 기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예.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예.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네. 네.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어떤 일을 좀 돕고 싶다. 즉 자기의 사명 때문에 네. 사명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네. 그런 분들 보면은 뭐 격려도 해주고 네. 뭐 칭찬도 해드리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어떤 갈등이나 또 자기의 편리함 때문이라고 하면 예. 조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네요. 그런데 예. 오클랜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다 보면 교회마다 또는 목회자마다 가르침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러한 가르침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르침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예. 어떻게 잘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예.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다 말씀드리는 없겠지만 예.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은 예. 우선 이제 뭐 교단이 다른 예. 교단이 다르면 예. 조금 가르침이 다를 수 있죠. 예. 또 교단이 다르다는 것은 그 목회자의 그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떠냐. 예. 목회자가 어느 교단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예. 그러니까 목회자의 신학 배경이 예. 다르기 때문에 예. 조금씩 가르침이 다를 수 있어요. 예. 예. 뭐 장로교, 감리교, 예. 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예. 예.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서로 교단이 다를 경우 차이가 예.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로마 천주교는 하나인데 왜 기독교는 여러 교단이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예, 예, 예. 이제 그것의 근본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예. 기념회가 되는데 네. 이 교단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교단이 여러 개인 것은 종교개혁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운동을 펼친 그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칼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뭐 루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자들은 시대적으로 예. 또 지리적으로 예. 서로 다른 곳에서 개혁운동을 이렇게 펼쳤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똑같은 신학사상으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뭐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예. 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도 없었고 예, 예. 거리가 동떨어진 시대 속에서 예. 또한 시대적인 그런 간극 속에서 예. 자기 개혁적 혼자만의 어떤 개혁운동을 펼친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어떤 곳에서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는 근본은 같지만 예. 방법 등에서 또 차이가 예.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예. 성찬에 대해서 예. 성찬 예. 있죠. 예. 성찬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차이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예. 성찬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네. 칼빈의 견해가 달랐고 네. 루터의 견해가 달랐고 네. 뭐 쯔빙글이라든가 이런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도 이렇게 서로 좀 이게 달랐습니다. 예. 그분들이 펼쳤던 개혁운동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 칼빈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 이제 장로교로 예. 형성이 됐을 것이고 예. 또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은 루터교로 이렇게 예.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구분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훗날 여러 교단들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지만 네. 아무튼 같은 신학이 밑바탕되기 때문에 네. 그 가르침에 대한 차이는 이렇게 좀 같은 신학에서 이렇게 되면은 뭐 차이가 없게 되는데 예. 신학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예. 그 가르침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예. 이런 목회자의 신학 배경, 교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같은 장로교, 같은 감리교 예. 출신의 목회자라고 해도 네. 같은 신학교에서 뭐 같은 동기라고 해도 네. 또 목회자의 목회 경험에서 예. 또 경험이 배경이 다르면 네. 나는 어느 목사님 밑에서 목회 경험을 했어 배웠어 예. 예.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또 다른 이유 같아요. 예.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차이 나고 네. 또한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스마트폰은 하룻밤 자고 나면 뭐 새로운 모델이 생기고 네. 새로운 기능이 막 생기고 네. 그러잖아요. 예.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 교회나 신학도 예. 더 발전되고 또 지역적인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그런 변화가 네. 이렇게 시도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하실 때 네. 개혁신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런 예. 말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예. 더 성경적으로 예. 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날마다 이렇게 변화를 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교단은 조금 정체돼 있고 네. 어느 신학은 좀 더 앞서 나가 있고 예, 예. 그래요. 네. 뭐 요즘 한국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뭐 누구는 보수냐, 예. 개혁이냐, 뭐 진보냐 예. 이런 교회에서도 예.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예. 성도들끼리도 예. 그런데 예. 정치에만 보수, 개혁, 진보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교회와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키려는 신학이 있고 예.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신학이 있고 예. 또 그를 따르는 그런 교회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예. 인정을 하면은 예. 이런 문제에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키위교회와 한인교회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잖아요. 예. 예. 예? 한국에서는 사실 한국에는 성공회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뉴질랜드에 와보니까 앵글리간 처치가 많아요.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렇죠. 앵글리간 처치가 그 캐토릭이에요? 아니면 우리 개혁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개혁교회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는 하는 게 꼭 캐토릭 같기도 네.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차이가 있을 수가 예.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예. 교회의 세속화 문제. 예. 세속화 문제. 교회를 향한 세속화의 도전에 목회자와 교회가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예. 예. 또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대응,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네. 생깁니다. 네. 이러한 모습은 이민교회일수록 더 큰 딜레마에 이렇게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민교회들을 보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한국 기독교는 네. 뭐 복음화율이 채 20%가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뉴질랜드에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교민 대비해서 보면은 예. 뭐 한 40%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넘게도. 예. 그러면은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은 예. 뉴질랜드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보면은 예. 그분들은 한국 교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뉴질랜드에서만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뭐 어떻게 해요? 그 세상적인 생활을 많이 했던 분들이 예. 그 삶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예. 조금 이렇게 조금 부딪히겠죠. 부딪히는 예. 그런 모습들이 예. 있어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예.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교회의 세속화 문제에 대해서 아유 그냥 넘어가죠. 이해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교회는 저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이게 뭐 아이 뭐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네. 나타나다 보니까 예. 교회마다 조금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내담자께서 같은 주제 같은 말씀에 대해 확연히 다른 가르침을 주는 이유를 물으셨어요. 방언을 예로 들면서요. 이런 경우에 차이점에 대해 성도들이 곤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이 얘기인데요. 어떤 분은 방언 기도가 아니면 기도한 것 같지 않다. 또 방언 기도 맞습니다. 못하면 진정한 목회자 신자다 아니다라고도 하고 맞아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방언 기도 못하게 해서 또 교회를 옮기느냐 마느냐 고민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분 봤어요. 예.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예.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예. 한다고 그랬대요. 예. 근데 그분은 늘 그렇게 방언 기도하는 것을 해야지만이 뭐 시원하게 네. 기도를 했다고 네. 생각하시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정말 속상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도 이제 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방언 기도 문제로 그런 갈등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뭐 저희 집에도 책이 이렇게 서재에 보면은 방언 천국의 언어 뭐 이렇게 된 그런 네. 책이 있고 네. 방언 뭐 사탄의 언어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고 예. 그 방언은 진짜 뭐 영적인 어떤 기도다 이렇게 굉장히 부추기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도 예. 있고 또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언어라는 것이 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언어를 네. 뭐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방언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네. 방언은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오늘날 뭐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전달을 못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분은 100%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오늘날의 방언은 예. 누구도 해석이 안 되고 100% 해석도 안 되고 예. 통역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서 방언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방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늘 내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성도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르침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좀 어려운 말인데 예. 본질과 비본질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예. 사람이 네. 신학자가 네. 고대 신학자가 남겼던 아주 유명한 그런 짧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본질에는 일치를 예. 비본질에는 관용을 예. 모든 일에는 사랑을 예. 멋있잖아요. 예. 꼭 뭐 어떤 구호가 멋있어서만이 아니라 예.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을 준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뭐 그거를 뭐 책상 머리에다가 써붙이고 내 머리에 암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도 내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예, 예.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하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비본질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죠. 당연히 예. 관용을 베풀고 예. 너그러운 이해 속에서 받아줘야 돼 예. 되고 네. 그러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 어떻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예. 걸고 싸워서 지켜야 된다 예.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아무튼 본질이 건강하게 되면 예. 뒤에 이어지는 삶은 당연히 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교회도 당연히 건강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쉬운 예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경적이든 교회에서의 실제 문제든. 그렇죠. 이제 어려운 예. 말입니다. 사실은 예. 본질과 비본질. 예. 뭐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 예.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바리새인들은 뭐 막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예. 따지는데 그 성경 문제를 성경을 쭉 보면은 아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뭐였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지요. 네. 그리고 뭐 또 교회에서 예배를 예로 든다고 할 때에 예.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이 만남 아니겠어요? 예. 그 자체가 사실은 본질이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교회에서 예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 예. 예배가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왜 예배를 저렇게 해야 돼? 목사님 그 설교할 때 꼭 가운을 입어야 돼? 말아야 돼? 예. 뭐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는 게 저기 도대체 예배대자의 모습이야? 뭐 이런 얘기들. 예.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의 문제거든요. 예, 예, 예.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당 본당 문을 탁 잠그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 조금 늦었는데 예.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 예배를 늦으면 주보를 노란색으로 인쇄한 거를 준다는 거예요. 어머나. 노티스, 옐로 예. 카드. 물론 이제 예배 일찍 오시오라고 예. 교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성도들은 시험에 든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가운을 입느냐 마냐 혹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정장을 해야 되느냐 캐주얼도 되느냐 신발을 뭐 구두를 신어야 되느냐 단화를 신어야 되느냐 뭐 슬리퍼 신고 가도 되느냐 바지를 반바지 입어야 되느냐 긴바지 입어야 되느냐 사실 다 모두 비본질의 문제거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 너무 갈등하지 말고 예. 그러나 이제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 어느 것이 더 우리가 더 준비된 예배겠느냐 객관적으로 예. 볼 때 예.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어느 것이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 예. 물론 그것이 외식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또 다른 문제겠지만 네. 아주 이런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어떤 것이 더 기뻐하시겠느냐 네. 더 준비된 어떤 것이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비본질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예. 성경을 많이 바로 보시라는 성경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예.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 능력은 성경에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네.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성도들 입장에서야 더 어렵겠지요. 그렇죠? 네. 성경을 많이 봐도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성도들도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는 성경을 뭐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지는 못해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이 올바른 성경 연구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예. 마음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죠. 예. 물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 공부에도 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바른 가르침인지 구분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르침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하셨는데요. 예. 좀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이에 대한 뭐 여기 아까 그런 이제 방안이 참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 이제 성경을 봐라 많이 네. 묵상하라 네. 얘기를 했지만 네. 학은 너무 좀 단편적인 그런 대답이 될 수 있고 네. 네. 좀 더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예. 가까이서 한번 보십시오. 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잘 활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하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경이나 어떤 교단들 어떤 예. 특정한 교단을 넘어서 네. 온 교회가 함께 받아들이고 네. 또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모본으로 사용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이게 확연히 드러나고 함께 이제 되는데 그거를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뭐 오순절 교통 네. 뭐 다른 교통도 나는 믿습니다 각자를 하면서 예. 이렇게 되면 다 보면 다 똑같아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나는이 함께로 이렇게 예.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삶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 우리가 좀 이런 데서 차이점을 많이 서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고 예.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많이 주려고 해요. 예. 주기도문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준 그런 기도의 가장 큰 모본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모본으로 이게 삼아서 생활을 하면 실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에 예. 간극의 차이를 예. 할 수 없어요. 예.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예, 예. 뭐 예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아주 더 쉬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언어 중에서 굉장히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더 쉬운 언어를 가지고 예. 이제 당신의 백성들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뭐 방언을 반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이처럼.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을 할 수 있고 네. 예수님께서도 친히 네. 이렇게 분명한 문자나 언어를 통해서 기도의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네. 이런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해서 네. 기도 생활을 다 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빠요. 바빠. 네. 얼마나 바쁜지. 예. 권사님도 바쁘시죠? 예, 저도 바빠요. 저도 바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예? 네. 1분 1초를 허탄한 데 쓰지 않았으면서도 그러는데도 겨우 시간에 딱 맞춰서 왔잖아요. 네.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빠요. 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을 내서 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네. 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더욱 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예. 오늘 내담자께서 네. 이렇게 교회나 또 현실적인 신앙생활에서 또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성도들과의 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갖게 되는 갈등의 문제도 네. 많이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자, 오늘 우리 주위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내담자도 그러시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영균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나명균 목사님의 연락처는 444국에 3999번이고요. 핸드폰은 027-231-5577입니다. 이메일은 명랜드 mynglandhanmail.net입니다. hanmail.net입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